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서울 강남의 국민학생 중 97%가 과외를 하고 있고요. 국민의 92.8%가 남북정상회담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생의 63.7%가 문민정부의 개혁정책에 퇴색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들이 사례비로 챙긴 돈은 책값의 35%쯤 되고요. 우리나라 가정의 교육비는 가계비의 32%, 또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GNP의 15%라고 합니다. 자, 이상은 FM 영화음악에서 비율로 본 한국 현대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 올 확률은 몇 퍼센트였죠? 서울 중구 신당사동의 유하숙 씨, 솔직하고 웃음도 많은 친구 주희랑 듣고 싶다고 하셨죠? 신청곡이었습니다. 영화 스텔라 중에서 캘리포니아 드리밍, 마마샘 파파스의 노래로 오늘 첫 곡 띄워드렸어요. 하이텔의 승기 씨, 제가 잊을 리가 있습니까? 그 첫 번째 사연, 아마 작년 이맘때쯤이었죠? 네, 첫 번째 사연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뭐 신령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했다고요? 뭐 우리나라가 볼리비아에 1대2로 질 거라고요? 내기를 엄청나게 크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안 됐어요. 돈 많이 잃으셨을 것 같아요. 좀 안타까웠죠, 오늘? 뭐 사무실, 집집마다 고함 소리 나고 엄청났었는데요. 어쩌겠습니까? 다음 경기를 잘할 것을 기대해봐야죠, 그쵸? 오늘 경기도 좋았어요, 사실. 자, 누가 신청해 주셨던가요? 대구의 박상순 씨인가요? 굉장히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곡을 들으면서 한번 남과 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죠. 니콜 크로아질로와 프란시스 레이가 부릅니다. 남과 여의 주제가 남과 여.

여상 1학년 신발 화이팅. 이렇게 크게 소리쳐달라고 그랬죠? 크게는 소리 못 쳤고요. 서울시 중랑구 무기동의 문일영 학생, 경기도 용인에서 전병택 씨, 하이텔로 장진 씨, 이형돈 씨, 충북 옥천 삼양리의 서복 씨, 서울 도봉구 수유 2동 인수중학교 3학년 6반의 김혜림 학생이 현승이 은경이와 듣고 싶다고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천약유정, 우리나라 개봉 제목은 천장지구였죠. 그 중에서 거의 마지막 장면에 흘렀을 거예요. 제 기억에 웨딩드레스를 입고 오창년이 맨발로 거리를 뛰어갈 때 그때 흐르던 원봉형의 곡이었습니다. 티엔루어 요칭 천약유정 띄워드렸어요. 자, 이 영화 천약유정이 원제목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천장지구라고 해서 개봉됐었죠. 지난 90년이었을 것 같아요. 기억에. 그 당시에 신인 여배우였던 오청년을 탑스타의 자리에 올려놨던 홍콩 영화였습니다. 천장지구라는 이 영화의 속편격인 천장지구 2편이 이번 주말에 개봉됩니다. 그런데 올 초에 제목이 비슷한 영화가 또 한 편 개봉됐었죠. 유덕화 주연의 속천장지구였는데요. 천장지구 2편. 속천장지구, 게다가 천약유정, 이런 영화 제목도 가끔씩 등장하고 정말 뭐가 먼저 어리둥절한 분들 많으실 텐데 그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해드립니다. 90년에 우리나라에 개봉된 천장지구는 진목승 감독의 작품인데요. 당시 홍콩에서는 천약유정으로 제목을 바꿔서 개봉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제목이었던 천장지구로 개봉을 했죠. 이 진목승 감독의 천약유정에 출연해서 더욱더 자신의 인기를 높였던 유덕화가 그 뒤에 팀워크라는 자기 영화사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다시 천장지구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만들었죠. 이 작품이 바로 올 1월 국내에 소개됐던 속천장지구인데요. 수입사 측에서는 원래 제목인 천장지구로 개봉하려고 했지만 이미 그 제목으로 한번 개봉된 작품이 있었기 때문에 공연윤리위원회에 허가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속천장지구 이 제목으로 개봉을 한 거죠. 이 속천장지구 기획 자체는 진목승 감독의 천약유정에서 비롯됐지만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를 교차시키면서 이야기를 짜임새 있게 풀어나갔었는데요. 유덕화가 영화배우로 등장해서 사랑 때문에 끝내 자살하고 마는 그런 비극적인 주인공 싱을 맡아서 열연했었죠. 그렇다면 이번 토요일에 개봉되는 천장지구 2편은 어떤 영화냐 하면요. 천약유정의 감독 진목승이 그 예전의 스텝과 캐스트 중에서 유덕화만 딱 곽보성으로 교체해서 만든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천약유정 2편인 셈이죠. 유덕화의 영화와 나의 영화 중 어느 것이 오리지널 천장지구인지 속편을 찍어서 밝히고 싶다. 자, 천장지구 2편을 찍기 전에 진목승 감독은 이렇게 연출의 반을 밝혔는데요. 그래서인지 전편보다 액션과 로맨스의 강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자, 원래 이 천장지구라는 말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앞으로 영원히 함께하자는 뜻으로 사용하는 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두 영화 중에서 어느 것이 오리지널일까 그것을 판단하고 싶으시다면 진실된 사랑의 영원함을 어느 영화가 더 설득력 있게 표현했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천장지구 2편, 그러니까 천약유정 2편인 셈이죠. 어떤 내용이냐면요. 어머니를 학대하는 아버지 때문에 집을 나온 부라는 청년이 주인공인데요. 이 부라는 청년은 인생에 별 목표나 희망 없이 오로지 모터사이클에 모든 걸 걸고 사는 젊은입니다. 그런 그가 소천이라는 여인을 우연히 만나는데요. 그녀는 감옥에 들어간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선 여자였죠. 하지만 홍콩 매춘 조직의 살인 현장을 목격한 부는 그들에게 쫓기는 몸입니다. 서로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게 된 부와 소천. 자, 이 두 사람은 죽음이 시시각각 몰려오는 상황 속에서도 서로가 결코 헤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본토 반환을 앞둔 홍콩 젊은이들의 방황과 허무가 모터사이클의 굉음 속에 녹아있는 영화라고 하는데요. 그 평가는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여러분께는요, 음악부터 들려드릴게요. 광주 서구 백운일동의 이정환 씨 신청하셨죠? 천장지구 2편의 주제가 곽부성이 불렀죠? 지오 수원슈 징윤, 연인이라고 하지요. 不如那么好，便是沉重的阴影，不如你知道。从前流泪的声音，无谓留在另一颗心。未来承受的一生，不要埋没了别人，就算是情人。 假使吸引你的是我眼神，不等于爱一个人是责任。如相恋，必须痛苦才算爱人。但愿这一切没法生，情永远是情，只可以变恨，怎么可以改变命运？谁能容纳这裂痕？ 永远是情不可以送赠，怎么可大给我幸运？宁愿从没有情，就算是情人。暂时甜蜜的感觉，不要那么好。 假使吸引你的是我眼神，不等于爱一个人是责任。如相恋，必须痛苦才算爱人。但愿这一切没法生，情永远是情，只可以变恨，怎么可以改变命运？谁能容纳这裂痕？就算是情人。 서울 성북구 하월곡 2동의 이지연 씨,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는 오라버니 이 모든 분들과 듣기에도 좋은 곡이었죠. 영화 My Girl 1편에 삽입된 템테이션의 노래 My Girl이었습니다. 대구의 김상균 씨 잘 들으셨죠? 신청곡. 자, 이 My Girl은요, My Girl 2편에도 그대로 삽입되고 있는데요. 이 My Girl 2편에 그 1편에서는 안나 칼람스키와 그 월드스타의 맥컬리 컬킨이 호흡을 맞춰서 심금을 울렸었는데요. 이 속편인 마이걸 2편에도 역시 그 쏟아질 것 같은 커다란 눈동자의 그 귀여운 안나 칼람스키가 그대로 주연을 맡고 있습니다. 그 전편의 경우는 어린 시절에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그런 풋풋한 꼬마들의 사랑을 그린 영화였는데요. 마이걸 2편은 이제는 조금 더 자라서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확인하게 되는 베이다, 안나 컬럼스키의 인생 여정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해요. 자, 베이다는 학교 작문 시간에 내준 과제를 계기로 해서 얼굴도 보지 못했던 엄마의 삶이 궁금해진답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출생과 존재에 대해서도 깊은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이런 베이다를 지켜보던 새엄마 제이미 리 커티스는 남편 댄 에크로이드를 설득해서 딸을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외삼촌 집에 보냅니다. 외삼촌을 찾아간 베이다는 그곳에서 자기 또래의 소년 닉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와의 작은 만남을 통해서 자신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베이다는 어른이 다 된 모습으로 집에 돌아오는데요. 그런 베이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랑하는 아버지와 새엄마, 그리고 새로 태어난 귀여운 남동생입니다. 이 영화 마이걸 2편에서 안나 칼럼스키가 맥컬리 컬킨 대신 새로 맞이한 파트너는 라스트 액션 히어로의 그 오스틴 오브라이언인데요. 자, 이 친구도 맥컬리 컬킨만큼 그 멋진 연기를 펼쳐줄지 궁금해지네요. 서울 구로구 고척 2동의 원인숙 씨, 방송의 내엽석 소개되면 어떤 기분일까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자, 이런 기분 아닐까 싶어요. 자, 스윙타운 들으면 아마 그 기분 느껴지실 겁니다. 마이걸 2편에 삽입된 곡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스티브 밀러 밴드가 연주합니다. 끝머리에 들리는 이게 파도 소리인가요? 아주 시원하죠? 스티브 밀러 밴드의 스윙타운, 영화 마이걸 2편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해마다 여름 시즌 이맘때쯤 되면 약방의 감초처럼 어김없이 등장하는 영화 장르가 하나 있죠. 나이, 성별, 상관없이 정말 관객들을 무차별적으로 흥분의 도가니 속으로 빠뜨리는 영화. 바로 액션 영화인데요. 올해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그 제목만 들어도 움직임, 속력이 느껴지는 스피드. 키아누 리브스가 자신의 매력을 풀풀 날리는 영화입니다. 이 작품은 촬영할 때부터 다이아드의 자동차 편이다, 뭐 이렇게 불려왔는데요. 그 이유는 한 경찰이 악당의 손에서 시민들을 구출해낸다. 내용이 이렇게 다이아드와 비슷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이 영화를 연출한 얀 드본 감독, 그가 바로 다이하드와 리셀 웨폰, 원초적 본능, 이런 대형작을 도맡아 찍어온 촬영감독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이하드의 자동차 편이라고 불리운 거죠. 로스앤젤레스 시내의 한 빌딩의 엘리베이터 안. 사람들이 갑자기 초조해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아무 이유도 없이 섰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유는 있었습니다. 피스크라는 한 괴한, 그 컬트 배우로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배우죠. 데니스 호퍼가 이 역을 맡고 있는데요. 그가 엘리베이터의 추락을 방지하는 브레이크에 폭파 장치를 해놓고 돈을 요구한 거죠. 자, 이 위기 상황을 그 누구도 못 말리는 정의파 특수경찰 제기, 뛰어난 머리 하나로 대담하게 풀어나갑니다. 첫 싸움에서 보기 좋게 피스크는 KO패 당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무시무시한 짓거리를 꾸며놓고는 제게 전화를 걸죠. 지금 LA 도심을 향해 달리고 있는 한 버스에 폭탄을 장치해뒀는데 속력이 시속 50km 아래로 떨어질 경우 차는 그대로 폭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잭은 그 길로 목숨을 건 채 그 버스에 올라탑니다. 시속 50km. 사실 도심에서 이 속도 유지하는 게 장난이 아니죠.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서울과 진배 없는 LA 도심의 교통 상황이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LA 경찰이 몽땅 동원되고 그 버스가 가는 길을 터줍니다. 자, 무조건 달려야만 하는 상황. 이런 상황을 잭은 과연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액션 대작들을 찍은 촬영감독답게 영상이 아주 화려하고요. 또 편집도 박진감에 넘칩니다. 그리고 관객이 안도의 한숨을 돌릴만 할 때쯤 되면 영화는 반전되는데요. 라스트, 마지막 부분의 이 반전도 참 재미있습니다. 특히 그야말로 몸 바쳐서 연기하는 키아누 리브스의 액션이 볼거리인데요. 스포츠용 헤어스타일도 꽤 잘 어울리더라고요. 뻔한 얘기라도 액션만 괜찮다면 하면서 영화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안성맞춤의 영화인데요. 그러니까 스토리는 좀 뻔하다는 얘기죠. 키아누 리브스의 상대역은 데몰리션 맨에서 순박한 여경처로 나왔었고요. 또 러포션 넘버 9에서도 못생긴 화학자로 나왔었죠. 산드라 블록인데요. 그녀는 총에 맞은 운전기사 대신에 핸들을 잡는 아주 용감한 시민으로 나옵니다. 스피드의 주제가 한번 들어보죠. 빌리 아이돌이 부릅니다. 스피드. 대전 중구 석교동의 박경민 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주 신났죠. 스피드 중에서 빌리 아이들을 부른 스피드 띄워드렸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답심리 5동의 박선옥 씨, 제가 이제야 이 엽서를 발견했네요. 오늘 첫머리에 띄워드린 나무가요의 테마 신청하셨죠? 중곡동의 윤성준 씨와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까 소개를 못해드렸어요. 대신에 이 곡 한번 들어보세요. 박선옥 씨 엽서를 보니까 별 떨어지는 모습을 잔뜩 그려주셨는데요. 별 보면서 듣기 아주 좋은 그런 곡이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요. 아, 별을 좋아해요 라고 무지 진부한 말이지만 이 진부한 말을 사랑한다고 하신 전영선 씨, 은정이, 정숙이, 지영이와 함께 이 곡 들어보시죠. 영화 보통 사람들의 테마입니다. 파에벨의 캐논. 토미타가 연주합니다. are supposed to play for keeps. Home grown from the streets, the jungle in our reach. It ain't about me to hurt. When you touch me like you should, I'll rule every day. You let me in your world. Hey, you see through all these years of a love remains. The moon will never let the tide go away. Through the pleasure and pain, through the sunshine and rain, baby, we keep on smiling. Through the laughter and tears, and all of the years, baby, we keep on smiling. Everybody stay sad, baby, keep smiling. Wow, smiling for me, come on back. Baby, keep smiling, keep on smiling. Everybody stay sad. Trying to claim a new race. Oh no, we're on age. Faces off the plane. Jump in the backseat. We're gonna taste the grape. Red and white, they both go. We're cruising off the way. Hey, you see through all these years our hearts are changed. The moon will never let the tide go away. 언제나 들으면 입안에 미소가 흐르는 아주 흐뭇해지는 곡 파엘벨의 캐논에 이어서 뉴키즈 온 더 블락이 계속 여러분을 미소짓게 만드네요. Keep on smiling 영화 프리빌리지에서 띄워드렸습니다. 경기도 성남 분당구 장안도에서 한재웅씨, 서울 성북구 종암일동의 이승희 학생,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이동에서 현진영씨, 언니에게 들려달라고 하셨죠. 대구 서구 내당 이동에서 김지연 씨는 친구 은주와 함께 듣고 싶다고 하셨고요. 하이틀의 김창환 씨, 전우성 씨도 함께 들으셨겠죠. 자, 다음 곡은요. 서울 동작구 흑석 이동에서 글씨체가 굉장히 귀에 있다니 눈에 익는데요. 누군가 씨, 왜 이렇게 힘드세요? 그러니까 힘든 마음을 조금 풀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밝게 진행하는 게 싫은가 보죠. 요즘에는 거리를 웃으면서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두들겨 패주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힘든 일이 있으면요. 만약에 그것이 진정으로 열심히 고민해서 풀만한 문제라면 끝까지 고민하고 문제를 푸십시오. 하지만 그게 풀릴 문제가 아니면 거기에 집착하는 것은 자신만 갉아먹는 그런 일 같아요. 좀 마음을 밝게 가지시고요. 마인드 컨트롤 한번 해보시죠. 자, 이 곡 띄워드릴게요. 백발마녀전 중에서 장국영이 부르는 이성쯔아이, 생애 최고의 사랑, 타기랑 장국영이 떠난 연일상을 애타게 부르는 마지막 장면에 이어서 띄워드립니다. 대구 달서구 본리동의 서수진 씨, 부산의 이재택 씨, 그리고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조민기 양 함께 들어주십시오. 이상. 이상. 경기도 의정부 사동에 장국영을 무척 좋아하는 김현주 씨, 잘 들으셨습니까? 장국영이 부른 이샹쥐 아이, 영화 백발마녀전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전남 하순 마녀니의 염석원 씨, 물론 그 정감어린 편지 잘 받았습니다. 예전에 그 편지 왔고요. 잘 갖고 있어야 이따가 방송을 해야지 했는데 그만 잃어버렸어요. 어떡하죠? 너무 죄송합니다. 대신에 제가 중국 영화 음악 CD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홍동식 프로듀서는 여기서 그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편한 밤 되십시오.